6.25727 반미공동투쟁월간의 즈음에서 네팔 요남 민족사회주의당은 8일 결정서를 채택했습니다. 결정서는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사축하여 부당한 제재교리들을 끊임없이 채택해온 데 대해서 까밝히고 이러한 교리들은 당장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또한 조선반도 긴장 격화에 관련이 있는 나라들이 평화적 방법으로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을 주장했습니다.